합니까?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이별은 슬픈 거라며 생각 말자던 당신이 떠난다면 나는 나는 어이 하나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나에게 당신밖에 누가 또 있나요 생각 말자던 당신이 떠난다면 나는 나는 어이 하나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당신밖에